내밀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뭐 부모님 생각하면 뭐 늘 미안하죠. 잘해야지 그러다가 또 못하고 잘해야지 그러다 또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 곡 만든 분이 김목경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블루스 음악, 컨트리 블루스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그분이 부르셨고 제 그 다시 부르기 음반에 실은 곡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냐라고 여쭤봤더니 부모님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그러시더군요. 평생을 같이 이렇게 어려움, 즐거움 뭐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좀 아이들 다 키워놓고 두 분께서 잘 살려고 하는데 한 분이 먼저 가시면 그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처지는 노래만 불렀더니 표정들이 좀 안 좋으시군요. 네, 다음 곡이 그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인데요.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상식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오늘 뭐 또 비상식적인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더군요. 상품백화점 무너졌다고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900명이 뭐 이렇게 깔려있다고. 뭐 여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네. 술렁거리시네. 네. 다 끝나고 확인해 보십시오. 무너졌다 그래서 걱정돼서 집에 전화해 봤더니 집사람이 삼풍백화점 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3시 반에 나왔대요. 무슨 얘기인지. 여튼 참 황당한 일이 많이 벌어져서 마음이 좀 붕 뜨는 것 같습니다. 여튼 예. 많이들 안 다쳤으면 좋겠고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독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나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긴 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내.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런 떠있거나 포수에게 잡혀온 붕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